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세 절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달 엿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랫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랫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무교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교절은 히브리어로 학 하마조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 누룩 없는 빵들의 축제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제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절기의 이름이 이렇게 표현해 주듯이 바로 누룩 없는 빵, 즉 무교병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어보았듯이 그 7일간 계속되는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으로 오직 이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절기를 우리가 살피는 데 있어서 이 무교병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다룬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일이었죠. 성경에서 누룩은 보통 그 자연적인 그 특성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바 그 확장성과 또 모든 물질의 그 부분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 강력함 때문에 죄의 본질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주 죄의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되었고, 또 신약에 오면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에 대해서 자주 경계하시면서 그 누룩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전체에서 누룩에 비유되는 그 구체적인 죄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누룩이 상징하는 죄는 한마디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맥락에서 보자면 애굽 왕이 보였던 애굽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첫 음성을 듣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마음이 굳어진 채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 누룩이 상징하는 그 애굽적 사고방식은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종교로 포장되어서 우상 숭배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우상숭배는 결국 율법주의적인데,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하자면 이거죠.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신에게 순종하거나 혹은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 결국 순종의 이유가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율법주의는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도 바로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처음에는 그렇게 방종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10가지 재앙으로 고난을 당하자 그는 그 자신의 피해가 더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그 바로의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계산된 순종이었고, 바로 그것이 율법주의적 순종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곧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갔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애굽적인 사고방식,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 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애굽을 심판하셨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이 멸망받아 마땅한 그 애굽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경계를 갖고 그러한 죄를 자신의 삶 속에서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무교절 절기에 그 누룩을 제거하는 것을 그 규례를 통하여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는 근본적으로 유월절 날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룩과 같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한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요구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싸워서 죄를 제거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이루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된 그 복된 자신의 지위와 자격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라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죄에서부터 자유한 자로서 나는 이런 죄들과 어울리지 않아 하는 그런 의미로 죄를 바라보고 또 죄를 제거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 무교절 절기를 고린도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누룩,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복음의 옷을 입고서 이 방종주의적인 그런 죄의 모습을 이렇게 보였는데 그 누룩을 제거해야 할 것을 이 무교절 절기를 통하여서 설명을 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곧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이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고린도 교회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방종주의, 복음이라는 것으로 살짝 포장되어서 나타내 보였던 그 방종주의라는 그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할 그 근거로 제시된 그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미 거룩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 죄를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이루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성도의 정체성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후반부에서 바로 덧붙여서 그들이 가진 그 누룩 없는 자로서의 그 지위와 정체성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가능해졌는지를 설명하죠.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이라는 게 빠져있는데 왜냐하면 하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너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되어진 너무나 고귀한 지위와 자격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는 너희가 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된 누룩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 참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 이전에 갖고 누렸던 그 죄를 내어버려라. 너희의 그 자랑함을, 너희의 교만함을, 너희의 방종주의를 내어버려라. 너희는 그러한 죄들과 더 이상 상관없는, 관계없는 자들이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무교절 절기에 가장 먼저 누룩을 제거하는 그 의식은 어린 양의 피로 건진받은 이들이 어떻게 죄와 싸우며 그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린 양의 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룬 것을 근거로 요구하는 그 회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해진 그 지위와 자격,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복음을 따라서 죄를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방종주의와 율법주의로 가장 그 모습을 쉽게 드러내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교절 절기의 핵심 요소인 무교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 혹은 떡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유월절 혹은 무교절에 먹는 그 맛자라고 하는, 아까는 제가 하마조트라고 했는데 그 하마조트의 단수형이 맛자거든요. 그 맛자라고 불리는 이 무교병은 오늘날에는 얇은 크래커 수준의 과자처럼 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여러 교회들이 그 맛자를 수입해서 성찬식에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그 무교절에 먹던 이 무교병은 본래 오늘과 같은 그런 모습은 모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랍비 문헌에 의하면 무교병은 그 두께가 10cm 정도나 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한번 구운 이 무교병은 식어지면 단단하게 굳어져서 다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7일 동안 거의 매일 새롭게 이 무교병을 구해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사실 이 무교병은 이 누룩 없는 빵은 그렇게 낯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찾아온 그 손님들, 즉 하나님의 천사들을 맞아들일 때 급히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교병이었죠. 흥미롭게도 이 롯의 경우 이 한 가정의 개별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었지만 이 롯의 식구들이 그들이 속해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또 그들이 급하게 도망쳐 나옴으로 생명을 얻게 된 그 일 속에서 바로 이 무교병이 사용되었습니다. 거의 출애굽 사건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 무교병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전자는 한 가정에서 있었던 가정에 나타났던 일이었고 후자는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것인데 그 근본 의미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 성경은 성경이 무교병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 기도온이 바로 여호와의 천사에게 급하게 만들어 내놓은 빵 그것도 바로 무교병이었습니다. 또 이 무교병은 특히 레위기의 제사 제도에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곡식으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이 무교병으로 드려야 했고 또 제사장이 위임할 때나 혹은 나시린이 서약을 할 때 이 무교병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교병의 그런 사용 예들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주로 심판과 관련해서 급한 상황에서 사용되었고 또 둘째는 그 무교병을 취하여 먹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얽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무교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할 때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구별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 무교병이 언제나 유월절 절기와 연관되어 등장하면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과 연관돼서 이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무교병을 생각할 때는 어린 양의 유월절날 대신 죽은 그 어린 양의 희생 그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같이 유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무교병을 먹게 된 것이 어떤 배경에서 특별히 이 절기가 제정되는 데 있어서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간단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식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옷에 싸서 어깨에 메니라. 어떤 배경이 있는 것입니까? 유월절 날과 이 무교절은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오후 3시에 잡아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발라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대비였습니까? 바로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던 그 재앙의 밤 그것이 바로 정식적으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무교절의 밤은 애굽이 심판받는 재앙의 밤이었죠. 그 밤이 시작되자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집들을 찾아가서 장자를 죽이는 일을 행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과 자신의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처참한 상황을 목도하고 모세를 다급하게 부르죠. 그리하여 모세를 재촉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떠나라고 명하게 됩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집에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들의 집에서 그 잡은 양의 고기를 구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서 빨리 짐을 싸서 떠나라는 그 모세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겁지겁 귀중품을 챙기고 발교되지 못한 떡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그 무교절 밤에 급하게 애굽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광야에 나가 그 반죽으로 떡을 해먹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평상시에는 밀가루에 그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교절 날 밤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반죽 한 것만 가지고 급하게 챙겨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9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에게 이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에서 살아났으며 애굽에서 애굽의 그 종살이, 고통스러웠던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을 경험케 하는 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무교병은 먼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쓰디쓴 삶, 그리고 그 종노릇함의 그 결국 애굽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결국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죽음을 기억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무교병은 그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먹게 된 떡으로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준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것을 먹게 되었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 또 하나님의 행하신 그것에 의해서만 건진받은 것을 기억하도록 의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이 무교병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이 무교병의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우리 신명기 16장 3절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육과 함께 이랫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더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내 평생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때 급하게 나와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던 것이죠. 물론 그들이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밑에 그 전제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는 그 일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 밤에, 무교절 밤에 인도하여 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무교병을 또 다른 이름으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실제로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기 때문에 맛이 없습니다. 먹는 것 자체가 뭐 고난일 수 있는데 맛이 없기도 한 그 고난의 떡인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과거의 그 고난스러웠던 삶, 또 그것의 결말이었던 그 죽음과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고난의 떡인 것이죠. 무교병은 분명 맛없는 떡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종에서 자유자로 옮겨졌음을 증거하는 떡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떡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에게는 생명의 떡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본래 자신에게 죽음이 있었어야 하고 애굽과 함께 망해야 했는데 그것이 마땅한 자들인데 그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무교병은, 이 맛없는 무교병은 불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빵을 먹을 수 있는 거, 이 무교병 떡을 먹을 수 있는 거, 그것이 감사의 이유였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맛자가, 이 무교병을 의미하는 이 맛자가 달콤한 것에서 파생됐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맛이 없는데 달콤하다. 그 아이러니를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누룩을 제거한 사실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심판받아 심판으로부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애굽적인 사고방식, 즉 인간 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또 그분이 하신 일을 힘입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의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이렇게 그들이 경험했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인생임을 참으로 증거하신 산떡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스스로를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마치 제2의 모세와 같은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광야에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빈들이란 그 광야에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 수많은 5천명 이상이 되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가 그 신명기에 이렇게 예언하는 것처럼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고 한 그것을 그 예언을 따라서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론 그들을 피하셨죠. 그런데 이 5천명을 먹이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유월절 절기를 언급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 절기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의도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통 어떻게 교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한 아이의 정말 순진무구하고 또 최선을 다한 그런 헌신을 통해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행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너의 작은 것이라도 갖다 바치면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거다는 식으로 그렇게 교훈을 삼는 경우가 또 그렇게 가르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도와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주신 것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표적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기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어떤 것이 결국 수많은 사람을 살릴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누가 봐도 거리낌밖에 될 수 없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그 십자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을 가져다 줄 그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임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사용하신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그 다음 날에 분명하게 설명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 다음날에도 예수님을 쫓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만나에 그런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당신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유대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대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만나와 다른 보다 더 훌륭한 떡이 있고 그 떡은 하늘에 내려와서 잠시 잠깐 이스라엘 백성처럼 잠시 잠깐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 떡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떡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49절과 5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49절과 5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다, 내가 그 만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살을 먹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어떻게 자기의 그 살을 먹으라고 하는가 하면서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 피까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 모든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쯤에 일어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신 그 의미도 바로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게 된 그 만나가 예표하는 그 만나의 실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나이심을 그 만나보다 만나의 참 실체이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먹게 되는 그 유교병, 그 떡을 여기서 같이 염두에 두시고 그것이 바로 나다. 그리고 그 떡인 나를 먹어야지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할 때 그때 친히 그 무교병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들었던 그 떡, 제자들에게 나누어졌던 그 떡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그 떡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에 먹어야 했던 그 무교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무교병의 떡으로 말씀하고 있고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기념하여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 살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자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생명의 떡이 되시고 만나가 되시고 또 참 무교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와 그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누룩이 들어있는 것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영혼에 유익되지 않은 모든 것을 먹지 않고 피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적극적으로 참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패스트푸드 같은 것을 피하고 밥 3끼를 든든하게 먹어야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떡, 무교병이신 그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무교를 절기를 신자의 삶에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신자를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너희는 누룽 없는 잔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너희는 누룽 없는 떡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룽 없는 바로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누룽 없는 그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으니 특히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 묵은 누룩을 그 죄들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존재니까 더러움을 버려라 죄를 버려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전서 5장 그 8절에서 보다 더 명시적으로 이 명령을 지켜야 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바울은 우리가 그 명절 여기서 얘기하는 명절은 무교절을 얘기합니다. 무교절을 지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누룩을 그 무교절을 누룩 묵은 누룩 옛날 누룩 그 죄로 이렇게 상징되는 그 누룩으로 하지 말고 그런 악의와 그 악한 누룩으로 하지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신자의 어떤 선한 동기와 바른 행위로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물론 그런 면이 분명히 포함되지만 이 구약의 무교절 절기의 맥락에서 보면 그 성취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바울의 그 입장을 또한 생각해 본다면 그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바로 참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원문에는 그 빵이 복수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은 단수인데 이건 예수님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빵을요, 그 무교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먹었어야 했습니다. 7일 동안 내내. 따라서 급방을 여러 날 먹어야 했다는 의미에서 복수가 사용됐다고 하면 충분히 이 떡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 이루신 그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좋은 동기나 어떤 착한 행위 그것 자체로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신자는 오직 순전하고 진실하신 그 무교병이신 그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더욱 누룩으로 상징되는 그 죄와 싸울 수 있고 또 더욱더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절기 규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이 누룩 없는 떡을 장장 7일 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얼마 동안 먹어야 했다고요? 바로 7일 동안. 7일이라는 숫자. 여러분들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항상 무교병을 먹는 마음으로 무교병을 먹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보았던 신명기에서도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행함으로 평생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 밤에 너희를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의 신자가 그 주어진 생명이 허락되는 동안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으로 우리를 죄의 종노릇과 사망에서 건져내신 어린 양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그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힘을 주시는 참 무교병 그 떡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참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그 떡을 먹을 때마다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을 기억하라고.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주의 죽으심을,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그렇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해야 할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성찬 때에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매 순간마다 그렇게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할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무교병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생각하였듯이 오해하였듯이 실제적으로 그 살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피, 그분의 희생, 그분의 공로,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음을 믿고 알아, 또 그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을 믿고 알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언제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먹으며 사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셨던 믿음과 태도와 삶이었고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믿음과 태도와 그 삶인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진정으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만 우리는 더욱더 자기 멋대로 사는 방종주의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고 또 무언가 나의 애씀과 노력을 내놓고 하나님과 흥정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순종을 하는 또 안 하는 그런 율법주의로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내 노력이 아닌 그분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 그것을 바르게 아는 신자는 참으로 언제나 감사와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유일한 소망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 그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순종에 대해서 머리 굴려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서 그 모든 어떤 계산들을 다 버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삶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인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원하는 기대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이기에 고난의 삶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먹는 것은 또한 고난의 떡을 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을 참으로 먹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고 또 가장 복된 결말을 가져다주는 그런 삶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월절에서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흠없는 자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자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 무교절 절기에 가장 중요한 이 무교병 그 떡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전혀 없는 무음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무교병은 예수님의 거룩함과 순전함 그리고 죄 없음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는 무교절 그날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고 순전하신 무교병이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시체의 그 부패 또 분해되는 그 과정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래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죄로 인해 저주받아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과 달리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는 그분이 참 무교병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하신 참 무교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머금으로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계속하여 머금으로만 허락된 생명과 그 자유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교절을 참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참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어떻게 우리 스스로 다른 것을 찾아서 힘을 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어떻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설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그렇지만 그냥 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의 그 홈페이지의 소개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라고 그렇게 그렇게 자기 교회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내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고 배가 고프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찬양할 때 많이 하지 않냐, 그러니까 설교 때까지 그걸 할 필요 없다, 설교 때는 우리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복음이 찬양으로 끝나고 설교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만이 말해줘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그것이 뭐 기도가 됐든 어떤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교회로 이렇게 모여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참 우리는 이 하늘영광교회에서 얼마나 복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대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또 앞으로도 행하실 그런 모든 일에 대하여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참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오직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 때문에 죄와 싸우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떠함이 또한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모든 일들이 자랑되는, 그렇게 참으로 예수님으로 사시는 그런 존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또 구원이 되시고 그 주어진 자유와 영생의 삶을 날마다 무교병이 실체되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복되게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가 오실 때까지 평생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평생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15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이전 찬송가는 512장입니다.